내가 지쳐버린 거야. 해라 마라 간섭하는 일도 싫어졌고 안 되된다 안 되된다 한 것도 싫어. 많이 잘라버렸어. 누군가가 나와 비교되고 있다는 거 지금까지 너를 믿던 믿음이 깨졌어. 내가 먼저 결정했지 이별이라는 거. 이제 나도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. 누군가와 내가 비교돼 그런 사람은 싫어. 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.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질 필요는 없어. 너와 내가 결정하면 끝이 나는 거야. 이 순간 이후로 너와 내 사이는 추억을 서로가 나눠 갖는 관계니까. 슬퍼하지 마. 모두 끝났어. 마음이 약해져서 울지 몰라. 다시 돌아가지 마. 며칠 밤을 새며 고민 끝에 결정했어. 이대로 여기서 모든 것을 정리할게. 더 이상은 복잡한 건 정말 싫으니까. 이제 나도 내 마음을 닫아버렸어. 누군가와 내가 비교돼 그런 사람은 싫어. 나의 사랑은 내 거짓으로 끝났어. 너를 믿어왔던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면서. 한동안은 너와 내가 모두 있는 거야. 너무 걱정하지만 누가 그러는데 시간이 해결을 하는데. 이렇게 말하는 나도 너무나 괴로워. 하지만 그저 참으려 애쓰는 것뿐이야. 후회할지 몰라 며칠도 안 지나. 하지만 지금은 너를 보고 싶진 않아. 슬퍼하지 마.